한 방 펀쳐 다 휘청거려 해머 아웃 날려 cause I'm a clean fighter 뭘 마음 써려 네 셔플은 느려 더 바짝 붙어 언제 get a wake up 공이 울려 함성도 커져 내 피가 끓어 더 질게 우리가 다 날려 퍼